평양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기, 베네수엘라의 정당들과 카라카스시, 미란다주, 바르가스주의 12개 사회단체 운동조직이 공동 명의로 상장을 들였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새에 점하여 평양은 최고 령도자 동지께 상장을 드리는 행사가 14일 카라카스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상장을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연방비서국 총조정자 펠릭스 헤수스 벨라스케스 카스틸료가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